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표온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표온지를 13일 리용호 외무상에게 외교단 단장인 이스마일 아후마두 무함마두 하산 팔레스티나 국가 특명전권 대사가 전달했습니다.